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순간부터 이제 핍박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름이 유대인들과 구분됨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주님이라고 그들이 추구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아주 우리가 반드시 입에 담아야 할, 노력해야 할, 연습해야 할 호칭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상은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그 당시의 세계 속에 심었습니다. 자기의 동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각 식민지에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죠. 그리고는 그 황제를 그 신을 큐리오스라고 부르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나사렛 사람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상이 말했던 대로 그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을 꾸려나갔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왕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 다 잡아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의 도움을 얻고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나라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와서 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환심과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 수룹바벨의 성전이 두 번째. 근데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상당히 초라했거든요. 그것을 해체해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우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 로마 황제 앞에서 모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당시는 특별히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옥타비우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내전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가 좀 더 유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이 헤롯 대왕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왕관을 벗어들고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걸합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옥타비아누스는 이 사람을 다시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본 부인을 버리고 세 살 난 아들을 버리고 당시 유대 제사장 가문과 다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했던 그 아내를 나중에 죽입니다. 그리고 처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헤롯 대왕이 추구했던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영화와 그리고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손자도 추구했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가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놓은 헤롯 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를 관찰해보면 세례 요한을 잡기는 했지만 죽이기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세 번째, 3대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헤롯 대왕이 시작한 성전 건축은 3대에 걸쳐서 약 83년 동안 진행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83년 동안 지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마 하나하나 유대인들과 의논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제사장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의 제사장이 83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전 얼마 만에 지었습니까? 얼마 만에 지었죠? 왜 아무도 모르십니까? 1년 만에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년 만에 지어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9년 동안 외형을 완성하고 나머지 70여 년 동안 안에 있는 실내 장식 하나하나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공교한 성전을 만들고 이전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문, 미문을 만들고 뜰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벽을 둘러 만들었으나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된 예배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리고 헤롯의 가문은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잡혔을 이때가 유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월절 즈음에 베드로를 잡았을까? 사람들이 인기를 노렸을 것입니다. 유월절기에 희생양으로 드려지는 양의 그 마리수가 18,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00마리의 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유월절에 잡았던 소가 이 당시에 18,000마리의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12만 명에서 18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 그들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 아무리 공교하고 아무리 아름다웠으나 그 목적은 부패한 심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성전, 그것이 이 시대 가장 잘 지은 성전, 가장 성경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성전, 가장 구약의 말씀을 복원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잘 지었다고 하는 더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복원했다고 하는 성전, 그것이 바로 이 헤롯 3세 때 지었던 완공되어 갔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복원해냈습니다. 필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꼈냐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배우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면 옆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야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목욕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목욕하고 여호와라 나는 목욕하고 여호와라 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면 계속 목욕해야 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이 종이에 쓴 글자의 수를 다 세었습니다. 쫙하게 한 자음도 빠뜨리거나 더하지 않기 위해서 15자, 17자, 20자 그리고는 쭉 맞춰서 토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에 있는 것과 자기가 베끼던 양피지에 있는 숫자가 대조돼서 정확하게 맞으면 넘어갔습니다. 이사야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토탈된 숫자들을 다시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3727자 근데 원본이 3726자면 전체 필사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서기관들이 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것을 방주에게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마주대하고 하듯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우리 집 꼬마들은 이렇게 해요.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하는 것이 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정확합니다. 우리 말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정확한 말이나 그 말이 정확한 뜻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말과 영어를 섞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이렇게 집에 있길래 제가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doing now. 이게 무슨 뜻일까? N-U-W-O-R-R-Y-N-G? Doing? 그게 무슨 뜻이니? 나 누워있는 중이에요, 아빠. 그런 뜻이에요. 예, 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써요. 엄마 식사하시라 그래라. 내가 엄마 갖고 올게.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거는 I will bring my mother. 내가 어머니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 자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은 글보다 정확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그렇게 틀리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짜식, 누워링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보잉 해볼까? 아니면 뭐 텔레비전 볼까?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토시 하나까지도 트집 잡으면서 그리고 기록 하나하나를 뜯어고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부패된 것입니다. 그 성전은 부패된 집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헤롯 일가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가둔 이유는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사람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관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서고 싶었던 자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의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에서 18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때에 그 유대인들의 수건인 그리스도인들의 총책임자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인기 있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헤롯의 어떤 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쇼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잡아내어서 그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공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서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기도가 만약 쇼의 무대에 올려진다면 그것은 연설이요 코미디일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그야말로 쇼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웃기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무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아주 작은 방으로서 단 한 사람만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달랑 상자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다른 것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 식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는 오직 상자 하나와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자의 뚜껑은 허공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그 비워져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끊임없이 간절히 without ceasing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250년에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날로날로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그 비결을 간절히 기도하는 삶, 지성소의 예배,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그들을 번성케 하는 비결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갔던 지성소는 이미 휘장이 갈라져 있었던 지성소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의 돌문이 이미 열려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휘장이 찢어져 있는 것을 들어갔습니다. 그 휘장을 누가 찢어주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오면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찢어져 열려져 있는 그 골방으로 날마다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구했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글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통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형식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지었던 성전, 3대에 걸쳐서 83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AD 63년경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70년에 다시 허물어집니다. 7년 만에 완전히 싸그리 허물어져요. 완전히 돌 하나에 돌도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로마에 의해서. 부패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쇼를 하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는 83년 동안 공교하게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단 7년 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성전도 없었고 그들은 구멍을 헤매며 지하를 헤매며 그리고 이불을 덮고 몰래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골방 같은 곳에서 때로는 홀로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그들의 예배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까지 갈 때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라고 하는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는 메말라버린 하나의 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지팡이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팡이 같은 죽은 나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이 이렇게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새로운 싹이 너가 죽어도 네 아들, 네 손자까지 계속해서 싹이 날 것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자는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손자의 손자는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나는 지팡이 같은 인생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싹이다. 두 번째는 이름 모를 음식이 한 그릇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이름을 만나, What is it? 이게 이 이름의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딱 한 그릇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매매할 수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음식 그리고 무엇을 매매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사회에서 축출돼 가는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 굶어 죽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세 번째 담겨져 있던 것은 두 개의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돌판에는 열 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에다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에 새기신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모래 자국에다가 우리가 멋지게 만든 멋지게 한번 기분으로 쓴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지성소의 예배가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문은 왕이었으나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로마 황제의 노예였고 두 번째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노예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해야만 했으며 그리고 그런 쇼를 벌여야만 됐던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그리스도인,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그리스도인,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유로워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언어들, 표현들,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16명으로 4명씩 4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유월절 다음 날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난번처럼 뭐 무덤이 열리고 이런 일이 생겨날까 봐 군사 2명을 옆에 같이 자게 합니다. 2명이 양쪽에 붙었어요. 경찰차 탈 때 보시면 여러분 경찰이 양쪽에 딱 붙잖아요. 중죄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두 개의 쇠사슬로 묶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파수를 두 겹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아가면 쇠문이 나옵니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거는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당해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겨쌈 속으로 들어가셨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통쾌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는가? 6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게 저는 너무 통쾌해요.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신 여러분 계시죠?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북미에 많습니다. 이것은 생체적인 리듬이기도 하고요. 저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처럼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어떤 문제가 걸리면 자꾸 깨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요, 11절에 돼서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로 베드로는 잠자면 비몽 사몽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도 그랬고요. 베드로는 잠을 잘 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잤을까? 양쪽에 두 사람인데 불편하지도 않았을까요? 누워 자는지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도다. 누가 레그 스트레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다리를 쭉 뻗고 양이 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대자로 누워서 자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쇠사슬에 매였으나 6월 그 전날 밤인데, 내일이면 이제 죽는 것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슬에 묶여서도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사슬에 묶인 것이 풀어지기도 하였지만, 이후로 사슬이 풀어지지 않아도 나는 매였으나 기쁘고 즐겁고 자유인이다. 나의 당한 것이, 나의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도다 라고 소리쳐 외쳤고 그렇게 글 썼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뻐하는 삶으로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영화의 주인공은 맥시무스라고 하는 로마의 대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군이 특별히 황제의 아들, 간교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면서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 맥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는데, 그가 노예가 된 것은 그 노예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뭐 팍팍팍팍 그러니까 손만 움직이면 다 죽습니다. 영화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잘라지는지 몰라요. 팍팍팍. 근데 그 맥시무스의 주인이었던 사람도 원래 노예 검투사였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항상 승리했던 최고의 검투사로서 황제가 그에게 자유를 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맥시무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은가? 그럼 내 말을 듣게. 이 그대로입니다. 영화 제가 보면서 다 이게 따왔습니다. 내게 배우게. Learn from me. 내가 적을 빨리 죽여서 최고가 된 건 아니네. 내가 최고가 되었던 것은 관중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네. Because the crowd loved me. 관중들의 지지를 얻게. Win crowd. 아,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관중들의 지지를 얻게. 이거 좀 약간 지저분하고요. Win crowd. 관중들을 얻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을 얻게. 그리고 자유를 얻게. And you will win the freedom. Win crowd and you will win the freedom.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win crowd and you will win the freedom.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사슬에 묶여있던 한 그리스도인 선배가 자기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고가 된 건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Because Christ loved me. Crowd를 제가 Christ로 바꿔봤어요. 그리스도를 얻게. Win Christ. 그리고 자유를 얻게. And you will win the freedom. 함께 기도하겠습니다.